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짓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의 질을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류익 중국 대사는 10일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현재로선 남북관계와 관련해 베이징에서 진행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일이 현지 지도 중 갑자기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에 빠질 경우 유은 조작 논란을 막기 위해 김성희와 장성택을 함께 데리고 다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특사로 방북한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차장 일행의 평양 행보가 이틀째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1일 최근 금강산과 개성관광실무회담과 관련해 이번에 남북이 만났다는 것만 갖고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익 중국 대사는 10일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현재로선 남북관계와 관련해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내에 그것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으며 중국 대사관에서 1차적으로 맡은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실장을 지낸 류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어느 공간에 있든 우리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일반론을 넘어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나는 앞으로도 일선에 나서서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서 대북 접촉 채널을 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그렇게 나를 지목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김정일이 현지 지도 중 갑자기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에 빠질 경우 유은 조작 논란을 막기 위해 김경희와 장성택을 함께 데리고 다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김정일이 현지 지도 때 여동생인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과 남편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 부부가 함께 따라다니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믿을 건 가족뿐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씨 왕조의 권력 세습 과정에서 적어도 가족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깔렸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 소식통은 후계자로 알려진 김정은은 아직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김정일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유훈 통치가 불가피하고 이때 측근들 사이에 말이 엇갈리면 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두 명이 유훈을 들었다면 조작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특사로 방북한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차장 일행의 평양 행보가 이틀째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최정락 기자가 전합니다. 네, 최정락입니다. 유엔이 이달 초 파스코 특사가 북한 고위 인사들과 면담하고 유엔 개발과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교획 및 유니세프 등지에서 파견된 북한 주재 유엔 관계자들을 만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면담 대상자와 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한 창구인 북한 언론 보도마저 지난 9일 오후 파스코 특사 일행의 평양 도착 사실을 전한 평양 방송과 중앙통신의 짤막한 보도가 10일 오후까지 전부였습니다. 파스코 특사가 방북에 앞서 서울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구체적인 방북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이러한 단련대와 직결소에서의 강제노동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직 재판받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련대와 직결소 수용자들 일지라도 하루 3끼 식사만큼은 최소한 하루 600g의 식사와 부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1937년에 강제노동을 금지하자는 협약을 맺었고 1957년도에는 국가에서 기업사와 개인들에게 내리먹이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폐지하자는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북한도 한시 빨리 선인들에 대한 강제노동 동원을 없애고 스스로 제기되는 인민들에 대한 노력 동원을 취소화해야겠습니다. 나아가 단련대 제도를 개선하고 직결소에 수감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인 취급을 하지 말고 일반인들과 같은 대우를 해야겠습니다. 어느덧 마취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단어를 두고도 뜻이 각기 다른 남과 북의 영어 사용법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을 통해 같은 뜻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규가, 이거 집에서 직접 만든 양갱인데 아버님 갖다 드려. 양갱? 양갱이 뭐야? 네, 남조선에서 양갱이라고 부르는 음식은 팥을 삶아서 거른 후 밀가루와 설탕을 더해 반죽해서 찐 과자를 말합니다. 북조선의 단무과 같은 것인데요. 일본 과자의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래는 중국 과자인 것이 선종 문화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라고 합니다. 주재료가 팥이어서 주로 어른들이 간식으로 즐겨 드시는 음식이죠. 기혁아, 이거 집에서 직접 만든 양갱인데 너희 아버님 좀 갖다 드려. 와, 단무기네. 직접 만들었다고? 고마워, 잘 먹을게.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북조선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현재 2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라는 사회주의 사회를 체험했고 이제 남조선이라는 자본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승희동지의 최총아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희동지의 사무국장 최총아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북쪽에는 우리 형제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먼저 제가 1999년도 북한을 떠나면서 그때 한국에 대해서 알았다는 게 고작 한국에 가면 남쪽에서는 노인이 혼자 사는 집에도 전화가 있다는 정도까지 알고 왔습니다.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오는 과정을 통해서 물론 많이 듣긴 들었지만 실제 한국에 와보니까 개인집에 뭐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전화가 있다는 건 뭐 아니고 집집이 승용차가 다 있다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세대당 두 대, 석대까지 가지고 있는 집도 있던데 승용차가 완전히 가정의 필수품으로 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뭐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중국에 왔을 때 전 가스건로를 봤는데 물론 북한에도 가스건로가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들 보지 못하고 중국에 왔는데 여기 한국에 오니까 중국에서 보지 못하던 전자레인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기로 음식을 덮이고 식히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놀라운 정도로 물론 그것도 이전 중국을 통해서 많이 보급되었으니까 북한이 아마 간부들은 쓰고 살겠죠. 저희들은 중국에 와서 처음 봤고 물론 그런 것들은 뭐 별 문제도 아니고 또 가격으로 쳐도 실질적으로 그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가전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해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정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제가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세계적인 이런 발명가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박사가 많은 것도 많았지만은 실제 세계 1등급이 정말 독창적인 이런 연구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이학 부문에서 연구가 많았는데 세계에서 처음으로 독창적으로 발명하는 이런 희귀한 연구들이 여기 암 환자를 57%까지 살려내는 이런 기적을 창조하고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학뿐만 아니라 공업 부문에서도 그렇고 나노기술 부문에서는 정말 세계적인 세계 1등급이 이런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유엔 사무총자의 한국분이라는 걸 아시죠? 유엔 사무총자의 한국분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세계 대통령이라고 말해야 되겠는데 반기문 총자의 한국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으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활발하게 일하고 있고 또 그 조국 통일을 위해서도 허치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세계에 나가 있는 발명가 또 세계적 유엔 기구들에서 단체장으로 사업하는 분들 또 기타 공업 부문에서 건설 부문에서 정말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런 많은 인재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전 북쪽에도 왜 이런 사람 없겠는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북쪽에서는 김정일이 말이라고 그러면 열 가지를 하고 싶어도 김정일이 한 가지 하라고 그럼 당에서 한 가지 하라고 그러면 한 가지만 한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배출될래 배출될 수 없는 이런 악조건이 조성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에도 아마 인재가 많을 겁니다. 성분이 나빠서 묵여두고 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고급 두뇌들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북한의 주민들 속에도 정말 머리가 좋은 인재들이 많으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고급 두뇌들을 활용한다면 실로 세계적인 이런 발명가들 세계 시장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라고 생각되는데 북한에서 나온 고급 두뇌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 섭섭한 이런 일입니다. 뭐 한국하고 북한 우리는 한민족이고 김치를 좋아하고 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두뇌가 없겠습니까? 고급스러운 이런 두뇌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여기 온 탈북 주민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가 현재 사는 게 이게 북한으로 말하면 군당 조직비서 책임비서 수준 아니겠는가. 그런데 군당비서나 조직비서가 정말 가전제품 이렇게 꾸준하게 꾸려놓고 뭐 입고 쓰고 먹고 사는 모든 게 정말 이렇게 꾸준할 수 있겠는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놀러 가고 싶으면 자기 승용차를 끌고 놀러 가고 바닷가에 가고 여름엔 등산하고 이 겨울에도 등산 많이 하던데 정말 이런 게 한가하다고 하기보다도 많은 경우에 생활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생활이 아니겠는가. 생활을 즐겨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북한에서는 혁명을 하느라 보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힘든 생활을 했죠. 여기 와서 생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 정말 생활은 즐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의 한생이라는 게 물론 북한에서는 이렇다면 반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쇠뇌된 북한의 사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호화스러운 생활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런 거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북한 우리 형제들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생각할 때 아 정말 불쌍하게 살았고 또 현재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일전에 통보에 의하면 중국 연변에도 농사가 40년 만에 첫 흉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북한 역시 북부지방에 그런 흉년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금년도 겨울은 그렇다고 이제 봄에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기게 하는가 할 때 정말 의문스러운 게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우선 여기선 아무 걱정 없이 생활하고 있는 식이주 문제가 가장 걸리는 겁니다. 여기 한국 주민들이 생활을 볼 때 또 우리 탈북 주민들이 생활을 볼 때 식이주 문제는 전혀 입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입던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쌓이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북한 우리 주민들은 정말 먹는 것부터 걸려있고 이 추운 겨울에 입는 것마저 지금 제대로 없으니까 정말 궁지에 몰려서 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북한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때까지 오랫동안 해방 후 쇠뇌된 북한 공산주의 정치 사상 사업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좀처럼 떨쳐버리기 힘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을 그 유혹하기 위한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더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서는 항상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린 투쟁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게 되고 더 부유한 생활

네, 이에 대해 남한 정부는 세액 공제 비율을 현재 3 내지 6%에서 20%로 중소제약사는 30%로 올리는 것과 제약 분야에서도 삼성전자처럼 글로벌 경제력을 갖춘 기업을 배출하고 앞으로 첨단 신약 16개를 개발할 장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계적 제약회사들은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보통 3억 내지 10억 달러를 투자하며 약 하나를 개발해 임상시험까지 마치는데 10 내지 15년의 세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실험에서 1만 개의 화합물을 찾아내도 그중 신약이 될 수 있는 것은 한두 개뿐인데 그중에서도 성공률은 0.001 내지 0.00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한의 국내 10대 제약회사 2008년 연구개발 투자는 모두 얼마일까요? 네, 모두 합쳐 3,080억 원인 것으로 세계 1위 하이자 한 기업이 연구개발에 쏟아부은 8조 2,500억 원의 3.7%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편 800개가 넘는 국내 제약회사 대부분은 복제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 것으로 수지를 맞추고 신약 개발은 꿈도 꾸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신약 개발의 85%가 들어가는 임상시험 비용도 문제지만 설령 독자적으로 신약을 내놓더라도 전 세계 의사들이 그 약을 처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에 나섰던 몇몇 회사들은 임상시험 초기 단계에 외국 회사의 기술을 넘겨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답니다. 세계 10대 제약회사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로는 미국이 5개, 영국 2개, 프랑스 1개로 독일의 BEL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일본이 비록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세계 유명 병원에서 일본산 약을 처방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이처럼 세계 경제국의 10위권에서 윗돌고 있는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발달은 저급증을 내기보다는 앞으로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정부 기업이 연구개발과 투자를 분담 또는 병행해가며 체력을 키워나갈 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세계 경제 대국을 일도 세우기 위해 남한 정부는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이고 있는 반면에 자기 나라 국민들이 먹고 사는 식량마저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수백만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오늘 현재까지도 끊임없는 탈북 행렬이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사람 못 살 인간 도살장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군사 독재 국가의 제1위를 차지하고 2,300만이 기아와 기근에 헤매이는 것은 북한 당국의 선전처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의 고립 말살 책동 때문인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향락과 안위를 위해 자국민들을 마소와 같이 부려먹는 김정일 때문인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통일된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북녘동포 여러분, 어느덧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루 5시간의 짧은 방송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탈북자들의 진정과 남녘 형제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잊고 또 잊어야 할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북한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 5시간씩 진행되는 자유북한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2,155kHz를 통해 저녁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7,490kHz를 통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7,530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북한 방송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국가번호인 0081을 누르신 후에 서울 지역번호인 2를 누르시고 그 다음 097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감독의 유주영, 기술 편집의 유유경, 진행의 이금영이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So wonderful love 날마다 듣고 싶은 말